백승의 위력을 떨쳐가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다음 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외국의 보들 속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수다흐, 수리아 디마스크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사베르 발룰, 조선과의 친선협회 벨지크 지부 대표 지안 카시에르는 조선노동당을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조선노동당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 당들의 본보기 유일한 희망의 등대라고 하면서 인민을 이끌어 세계적인 변혁을 일으켜가는 조선노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